최근 조선의 과학자들이 자체의 기술과 자원의 의고에서 개발한 광물질 살균 용량제가 농업 부문에 논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광물질 살균 용량제는 살균과 농작물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십 종의 용량 무기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농약이나 비료들은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이 살균 용량제는 농약과 비료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간단하고 생산 기지를 원료 매장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킬 수 있어 실리적입니다.